같아. 그녀만 바라보면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었지.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난 너무 깜짝 놀랐네. 그녀의 고운 얼굴 가득히 눈물로 얼룩이졌네. 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 흘리던 날 온 세상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 내 가슴 답답했는데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.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난 너무 깜짝 놀랐네. 그녀의 고운 얼굴 온 세상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 내 가슴 답답했는데 이젠 더 볼 수가 없네. 그녀의 웃는 모습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.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.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.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.